눈 감으면 네가 어느새 내게로 손짓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에 취해가네. Check. 우리들의 추억들이 하나 둘씩 스치네 내 가슴에 하나 둘씩 칼날처럼 날아들지 예리하게 깊은 상처를 새겨주니 미친 듯이 울다가 나도 웃다 행복하다 슬프기도 하다가 소리를 지른다 너무나도 그리워서 난 네 이름을 소리쳐 부른다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 아마 신의 실수라는 작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불러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지워지지 않는 웅크로 뜨거워지지 않는 가슴에 너를 새겨 널 품은 채 난 죄인으로 살아갈게 Sorry 전번을 외쳐도 들어줄 건 내 곁에 없는데 Sorry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날 용서해 Sorry 그리고 능력하다고 나를 원망해 널 지키지 못한 못난 날 무시해 손가락질해 그게 차라리 나는 견디기가 쉬워 너를 대신해 내가 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뒤늦게 이런 말을 해 난 어떻게 그대 생각에 밥도 물도 이제 넘어가지 않는데 Sorry 전번을 외쳐도 들어줄 건 내 곁에 없는데 Sorry 작은 약속조차 못난 날 용서해 하늘조차 슬피 울었었나봐 네가 떠난 비가 오던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말뿐인 거짓말쟁이 제길 차라리 날 데려가지 그랬어 그녀는 어둠에 익숙하지 못해 두려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계속 울기만 할 텐데 계속 울기만 할 텐데 참 이슬한 말도 안 하고 서둘러 떠나버린 너를 보내며 오늘을 지우려 해 Sorry 아직 못 다 채운 우리 둘의 작은 사진첩에 Sorry 내 손으로 태운 추억들을 고이 접어 넣게 Sorry, Sorry 천 번을 외쳐도 지키지 못한 못난 날 용서해 Sorry